살다 보면 맘대로 되는 날이 그리 많지는 않아줘. 사실 난 그런 날이 많아줘. 오늘도 그런 날이 돼버릴까. 고민이 많이 되기는 하네요. Yeah, yeah. 이 말을 하고 나면 그대와 나 다시 지금처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해야겠어요. 난 그대를 좋아합니다. 잠을 안 봤지만 더는 안 되겠어요. 이제야 말할 수 있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